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맞이하는 장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읽어봤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그의 친척이 있는 외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에 야곱은 그 길로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라헬을 만나고 아내로 취하는 모습이 우리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비교해 볼 거예요. 창세기 2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그 아주 신실한 늙은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말하면서 역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그의 친척에게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에게로 가서 그 신부를 구해오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이삭의 아내, 우리가 기억하죠? 그 리브가를 그 종이, 신실한 종이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야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라헬이라는 여인과 또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것을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이 두 모습이 야곱이 아내를 구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근데 대조시켜 놨어요. 오늘은 좀 그것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면서 창세기 29장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야곱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야곱의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를 평가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9장 1절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1절과 4절 먼저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은 그 친족이 있는 땅에 이르게 되어서 우물을 만나게 되고요. 그 우물 곁에서 양 떼와 목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획했던 그 땅에 들어와서 우물을 만나게 돼서 야곱이 제일 먼저 반응했던 모습,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이게 평범하게 읽어보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네. 뭐 이게 뭐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4장과 비교를 해보면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특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우물을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이할까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늙은 종이 행했던 모습과 야곱의 지금 모습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곳이지만 여러분 달랐기 때문에 특이한 거예요. 창세기 24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시작.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어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늙은 종이 지금 이 우물 곁에 와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뭐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2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늙은 종은 이 우물에 도착하게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똑같이 이 늙은 종과 똑같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떠나왔고 똑같은 장소 그 우물에 머물러서 그가 했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것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은 여기서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29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람들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29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들과 뭐 하는 중에?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곱이 지금 말을 걸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헬이 나오는 거죠.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라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서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이건 기도였어요. 그 앞에 14절 앞에 있는 기도 내용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늙은 종이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때 또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리브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늙은 종의 모습은 정확히 비교되면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똑같은 구절을 삽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무기를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우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참견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이라. 그리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풀을 뜯게 하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먹이고 또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이 동사들은 모두 다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을 먹이고 너희가 가고 너희가 풀을 뜯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남 얘기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타자 입장으로서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너희 일하는 것입니다. 야곱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8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들이 이럴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이 있으면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왜요? 아무나 와서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목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거죠. 우리가 정오 12시쯤에 양을 몰고 다 모이자. 그래서 목자들이 모이면 그 우물에 있는 그 큰 돌을 굴리는 거죠. 굴려서 그 입구를 열어서 그때서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굴릴 수가 없고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을 먹일 수 없다라고 8절에서 그들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 있고 그 입구가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을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돌을 쉽게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야곱 또한 보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야 너희들이 직접 해. 너희가 해. 너희 일이잖아. 너희들이 행할 일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뭐 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근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감이 오십니까? 구절에 보면 야곱이 그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과 말하는 동안에 누가 오는 것입니까? 라헬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 라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이 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라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유심히 지켜보셨음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심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가 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켜보았던 것을 그냥 대충 봤을까요? 유심히 보았다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숙고해서 보다, 관찰하여 보다, 주목해서 보다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헬이 오는 거죠. 라헬 딱 보니까 라헬이 어때요? 굉장히 이쁜 겁니다. 너무나도 이쁜 거죠. 순간 그의 눈이 확 뜨입니다. 좀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가 직접 홀린 듯이 그가 나아가서 돌을 옮기고 그가 나아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서? 야곱 혼자서. 야곱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라헬에게 홀렸기 때문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야곱이 지금 그가 마음에 들어한 여성 앞에서 뭘 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자신의 힘을 보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남성미를 과시해서 뭔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곱은 철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그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에 야곱의 그 사닥다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신실한 종은 모습이 어떨까요?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에서 27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그 늙은 신실한 종은 어땠습니까?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가 음물에서 나온 것을 만나고서 그가 보게 되면서 그가 그 다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죠?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27절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곳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만났구나. 야 내가 참 대단해. 내가 참 잘 나왔지. 내가 이거 참 잘 계획했지. 내가 정확하게 잘 왔지. 내가 이것을 잘했지.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좀 전에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인물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실한 늙은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모습. 정확히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써놨어요. 평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야곱은 육체의 근육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의 근육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기쁨 그것만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왜 그 리브가가 나오고 왜 라헬이 나오는지, 왜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이런 만남을 갖게 되는지 전혀 거기서 대해서 안중이 없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실한 늙은 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때마다 시마다 상황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24장과 29장은 대조시켜놓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1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라헬이 곱고 아리따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보면 이게 별로 표현이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쁘구나, 귀엽게 생겼겠구나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겠지만 원어적인 설명만을 보면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라헬의 곱고 아름답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몸매가 우아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얼굴만 이쁘고 광채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몸매도 아주 우아하고 세련미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곱고 아름답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요, 여성에 대해서 그 외형적인 것을 칭찬할 때 최상급의 표현이 바로 이 곱고 아리따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곱다라는 표현은 많이 써요. 여기 그 이삭의 어머니 누구죠? 사라에게도 곱다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곱다 또는 아리따다라는 용어를 자주 써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조합돼서 함께 쓰이고 있는 여성은 딱 두 명뿐이더라고요. 그 한 명은 누구죠? 오늘 라헬이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 곱고 아리따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말씀 찾아볼게요. 에스더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도 이 라헬과 에스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그 미모로는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미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2400년 전에 고대 군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에서 가장 이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 후궁으로 후처로 삼기 위해서 선별하고 나왔던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죠. 당시 고대 사회는 고대 군동이 최고였잖아요. 최고로 인구가 많고 최고로 그 모든 세력이 확장되어 있던 힘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전국 사방 팔방에서 여인들을 뽑은 거죠. 선출한 거죠. 마치 오늘날에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대회처럼.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뽑아서 그중에 1등한 인물이 누구죠?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했어요.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해서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그와 비견될 정도로 그 정도의 출중한 미모와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아름다운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해서 그가 힘을 자랑하고 이렇게 돌을 굴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합니까? 7년을 수고하는 거죠. 내가 삼촌, 내가 이 라헬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속여서 그 라헬이 들어와야 될 첫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화를 내면서 왜 삼촌 나를 속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또다시 제안하는 거죠.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첫째를 먼저 준 거야. 네가 앞으로 7일 동안 더 지나고 나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러나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봉사했어요? 14년을 봉사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정도로 용모가 출중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철저히 눈이 멀고 그 눈앞에 보이는 안목과 눈앞에 보이는 그 정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43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 44절 시작. 내가 이 이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이다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늙은 종은 그의 주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그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가 이 이물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만약 나오게 하시는데 그냥 나오는 여인마다 내가 다 주인의 아내로 삼지 않겠습니다. 단 그 사람의 어떤 행태를 보일 때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그 여인이 나에게 나와왔을 때 나에게만 물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기가 타고 왔던 자기가 끌고 왔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떠서 그 낙타를 마시게 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알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삼은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리브가는 그 가운데 나와서 그 모습들을 행해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얼굴만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내가 외형적인 것만 보지 않겠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요? 그 중심까지도요. 그 성품까지도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까지도요.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철저히 야곱과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그 모습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그 일 가운데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뵀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아직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직 유아기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일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옳고 야곱은 나쁘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야곱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고 자신이 이익된 것만 추구하며 그 이익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안목만을 쫓아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다른 모습이죠. 야곱과 반대 모습이죠. 야곱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거죠.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보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만났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그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나의 그런 이익과 나의 욕심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쉽게 탈진되는 것이지. 쉽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요구했을 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숙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성숙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로 그들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또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때마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인 거죠. 저는 저를 한번 고백해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숙했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저는 귀가 얇아서 옆에서 누가 말하면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금방금방 제가 깨달아요. 참 그게 빨라. 그런 센스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도 뭔가를 일을 진행하면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너 교만해. 그 메시지 안 하면 저는 팍 깨닫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쉽게 하나님께 저를 회개하고 쉽게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좋은 것, 눈앞에 이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나중에 먼 훗날 그의 모습은 변해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4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기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맨 끝에 있는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애굽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에게 지금 야곱은 어떤 신분이에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에 온 식소를 데리고 와서 기거하려고 하는 거렁뱅이 신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야곱이. 그런데 그 야곱이 당시 풍족하고 왕의 위치에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신격화되어 있는 바로에게 뭘 해요?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누구에게 A라는 사람이 B에게 축복할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축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신분적으로 볼 때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거렁뱅이 신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부자이고 권력이 있으며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창세기 29장의 야곱이었다면 지금 할 수 없을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그냥 그 앞에서 머리 꿇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이 위대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때 야곱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야곱은 그는 깨닫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름다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중요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중요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해할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또 신의 제사장에 간 신분으로서 그 당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 바로에게 축복을 행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한 거죠. 성장한 것이죠. 또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8장 15,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맨 뒤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정수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 130세를 넘어가면서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누구의 행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때부터? 출생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베델에 쫓겨나는 신세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도 기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가 라반의 집에 나와서 다시 형을 만날 때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의 딸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시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오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요, 맨 뒤에 있는 고백이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목자를 아는 그런 양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목자는 누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시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 왔음을 이 오늘 야곱이 이 말씀을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신실한 그 늙은 종처럼, 또는 그 야곱의 노년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